제가 그 TV가 없어서 보지는 못했는데 지난번에 TV에서 무슨 뭐 동양인의 멘탈리티와 서양인의 멘탈리티가 뭔지 모르지. 아, 참. 대학생 수준에 맞추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멘탈리티 뭔지 몰라? 무슨 매트 이름인 것 같지 지금? 운동용 매트. 날씬한 몸매를 만들 때 쓰는 멘탈리티. 심성구조. 김태희 학생이 있어서 참 좋아요, 사실.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이걸 더 설명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덕분에. 근데 뭘 잘 모르면 쉽게 설명하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듣더라도, 그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어떻게 판별하냐면, 내가 이해하기 쉽게 잘 얘기해주면 잘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해요. 저 사람이 내 수준이라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 아주 쉽게 설명해주면 듣는 사람들이 아, 너 나하고 비슷하구나 수준이 지가 이해했다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멘탈리티 심성구조라고. 그러니까 심성구조라는 게 하루 이틀에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기 살고 있으면 나라는 사람 여기 살고 있으면 나라는 사람을 하나 중심으로 놓고 일종의 그 계속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가족이라든가 또는 그 가족 외에도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학교 또는 뭐 이익단체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집단들이 있겠죠. 이 집단들 속에서 오랫동안 공통적으로 형성되어 온 어떤 마음 상태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정신적인 성향 이런 것들 신성구조라고 그래요. 멘탈리티라고 그냥 쉽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는 게 아니구나. 멘탈리티 어렵게 말하는 거구나. 어쨌든 그냥 사람들 입에 그냥 멘탈리티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인간성하고 조금 달라요. 인간성하고 좀 다르고 객관적으로 판별해낼 수 있고 대체로 일정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들. 가령 뭐 학교 선생님들의 멘탈리티 또는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국어 선생님들은 국어 선생님의 멘탈리티가 있잖아요. 국어 선생님이죠. 국어 선생님의 멘탈리티가 있잖아요. 국어 선생님들은 수학 선생님들하고 멘탈리티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싫어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들이 문제야. 이게 수학 선생님들 무시하다고 그러거든 가끔. 네, 알아요. 국어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보면은 네? 아, 저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이 저것들 사람 같지 않아 이런 뜻이야. 이게 항상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 단어가 숨겨진 속뜻이 있어. 대화가 안 된다든가 훌륭하신 분들이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 쓰죠. 네, 국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꼭 그런 말을 해. 근데 사실 그런 말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철학 선생님들이에요. 철학 선생님. 자기네를 빼곤 다 훌륭한 분들이래. 죄다.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그 우리 한국인의 멘탈리티나 심성구조라는 것이 있고 한국인 안에도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령 강남 사는 사람들의 심성구조 또는 강북에서도 뭐 연희 3동 사는 사람의 심성구조. 우린 늘 열등감이 시달려. 연희 2동 전두환 노태우가 사는 연희 2동 사람들한테 그게 집에서 여기 가령 올 때는 마을버스 3번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3번을 타면 동신병원 앞에서 딱 타가지고 연희 2동 앞을 쭉 지나가요. 그 앞에 가면 이제 스시집이 쫙 있다고, 아, 저것들은 매주 가겠구나. 1년에 한 번도 갈까 말까 하는 스시집. 이게 심성구조가 있는 게 시달려, 늘. 시달려. 후달려. 시달리는 게 아니라 아주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심성구조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EBS에서 저 TV가 없어서 보지 못했는데, 그 한국인의 심성구조와 또는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동아시아, 동양 사람들의 심성구조와 서양 사람들의 심성구조를 뭐 실험하는 걸 몇 가지 했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원숭이와 바나나와 팬더가 있는데 이거를 2대1로 나눠야 돼. 네? 2대1로 나눠야 돼. 어떻게 분류할까요? 이거를 둘로 쪼개야 돼. 원숭이랑 바나나 한 덩어리, 그 다음에 팬더, 쓸쓸하게, 팬더 넌 저기까. 어떻게 나누지? 원숭이하고 팬더. 이게 다른 양반이네. 선생님하고 학생의 차이인가요? 국어 선생님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인가요? 왜 원숭이하고 팬더를 하세요? 동물과 식물? 바나나, 식물이었어요? 지금 계속 바나나는 제사상 생각만 하고 어렸을 때는 바나나가 제삿날 아니면 못 먹는 음식이었거든. 왜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서로 서로 뭐 원숭이가 아, 서로가 아니라 먹고 바나나를 원숭이를 먹고 원숭이를 바나나를 먹고 먹고 산 서로 먹고 산다고 말하면 안 되지. 네. 난 부모님 아니어도 그 정도는 틀린 거 알아. 그러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니까 네. 지금 자 나는 원숭이와 바나나다 이렇게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정답 없어. 뭐 이렇게 뭐 끝나고 뭐 따로 남아야 된다든가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 말고 원숭이와 바나나다 손 안 들어서 정신없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중국 인민 대표자들이 당대에서 그 다음에 나는 원숭이와 편더다. 예 네. 지금 그렇게 지금 대체로 가서 한국 사람들은 제가 여기저기서 이걸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반반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나누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 하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숭이하고 팬더를 나누는 거는 한재 선생님 말대로 동물은 동물끼리, 식물은 식물끼리. 그게 어떤 거냐. 그 머릿속에서 딱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게 떠오르는 건, 떠오르기로는 사실 원숭이와 바나나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원숭이하고 팬더가 엮는 건 조금 있어야 돼. 머리에 생각을 좀 해야 돼. 그쵸? 그건 뭐냐면, 지금 원숭이가 이렇게 있는데, 원숭이 바나나 팬더 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녀석이 가지고, 이걸 있는 그대로의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쵸? 또, 바나나의 속성, 그 다음에 팬더의 속성을 일단 쪼개내야 돼. 원숭이라는 이름에 현혹되거나, 팬더라는 이름에서 현혹되지 않고, 이 녀석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한 단계, 우리가 그걸 뭐라 하냐면, 지금 봐요. 원숭이, 바나나, 팬더 이랬는데, 지금 이걸 동물이라고 그러고, 이걸 식물이라고 그러고, 이걸 동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동물과 식물은 원숭이, 동물 안에는 원숭이도 들어가고, 팬더도 들어가고, 도마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까치도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추상화된 상위 카테고리, 상위 범주예요. 지금 내가 한 말 잘, 다시. 추상화된 상위 범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원숭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하나의 개체라고 합시다. 개체. 이 개체에게서 뭔가를 원숭이 안에 이게 동물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동물은 눈에 본 적이 없어. 동물 본 적 있어? 동물 본 적 있어? 동물? 에? 없지. 식물은? 그냥 우리는 원숭이와 팬더와 바나나와 포도와 감을 본 적은 있어도 그냥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응? 그건 나중에 얘기고 동물 그 자체를 본 적은 없어. 그렇죠? 이거는 동물 그 자체라는 건 애들은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 애들은 몰라. 이게 시골 장터에서 뱀 파는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 아니야. 애들은 몰라. 이게 예전에 내 조카 아이를 이렇게 가르쳐보니까 1 더하기 1은 2를 가르치는데 1 더하기 1은 2를 얘는 몰라요. 1이라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럼 사과 하나하고 사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얘는 뭐라는 줄 알아? 오빠가 뺏어가면 어떡하지? 뭐 이제 이런 소리를 해.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물건이 눈앞에 나타나면 이걸 다 갖고 싶어가지고 어디서 줄 건데요?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과 하나를 더하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빠가 없는 데서 주세요, 큰아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 걱정 마. 지금, 너하고 나하고 둘만 있는데야. 그러면, 그래도, 큰아빠는 사과 안 잡수시죠? 이빨 안 잡아서 안 잡수시죠? 맨날. 이 두 개를 온전히 자기가 가지려는 생각에 눈이 벌게 가지고 애가 두 개라고 하는 말을 못 해. 계속. 그러니까, 일사기 일은 일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물을 갖다 대봐야 이놈은 계속 그 추상화되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개체로부터 지금 제가 지금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들은 개체에서 요 각각의 개체에서 추출한 상위 위에 있는 범주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개체에서 추출한 그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을 동물하고 식물 위에 있는 거 뭐겠어요? 동물하고 식물하고 위에 있는 거는? 생물. 그렇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지금? 생각이? 어? 갈 수 있는가, 거기까지? 오라, 놀랍다. 오, 그럼 이 위에 있는 건 생물. 그러면 생물에, 생물과 또 뭘로, 뭐 있어? 생물에 이게, 무생. 놀랍다, 놀랍다. 이렇게 놀라운 추상력을, 이 위에 있는 건? 인체는 걸렸다니. 이게 뭘, 뭐겠는 거야. 이 위에 있는, 관식이 이 위에 있는 건 뭐야? 물체 아니야? 존재라고 그러는 거야, 존재. 존재, 있음. 그죠? 세상이 카테고리에 있음. 존재, 무는 없는 거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따질 필요 없잖아요. 없는 것도 있어야 있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건 나중 얘기고, 우선. 이렇게 끊임없이 개체에서 추출한 상위 범주로 이 동물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한 단계, 그러니까 원숭이 안에 동물이라는 어떤 이 상위 범주가 이렇게 원숭이 몸뚱아리 일부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거는 이 동물이라고 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참 생각 잘해야 돼요. 원숭이로부터 원숭이 안에 이 동물이라고 하는 상위 범주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린 떼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떼낸다 이걸 갖다 이제 이 히라보로 영어로 아날리시스라고 그래요. 분석. 분석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잘라낸다 그 말이에요. 쪼갠다, 자른다. 그러니까 원숭이라고 하는 개체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평소에 생각할 때 원숭이 안에 동물이라고 하는 상위 범주를 집어넣어서 생각하잖아요. 그걸 쪼개내는 거야. 떼내는 거야. 그래갖고 분석을 하는 거야.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러면 동물 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분석적 사유라는 거예요. 분석적 사유 이게. 그러면 이걸 갖다 상위 범주로 올라가지 않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딱 눈앞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엮는 거. 이거는 관계적 사유라고. 아까 김태희 학생이 말한 거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니까 먹든 말든 원숭이는 텐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참 머리는 좀 하지. 원숭이 굶어 죽이려고 이 양반은. 나는 어떠하러 자기가 지금 다투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근데, 개체에서 추출하다. 그러면 이 추출하다. 이런 게 추출하다. 그걸 이걸 영어로 말하면, abstract. 뽑아낸다. 그래서 추상적인이란 말이지, abstract가. 그래서, abstract라는 단어는 추상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뽑아낸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걸 거기서 이게 특정한 걸 끄집어낸다. 그래서 abstract라는 말은 학위논문 같은 것은 맨 뒤에 영어로 영문으로 이렇게 요약을 딱 쓰면 abstract라고 해요. 영문 요약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쓴다. 그래서 이거를 추상 개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추출하다 그러면 개체에서 상위 범주를 끄집어내는 거지. 이걸 갖다가 우리는 추상화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추상화한다. 이 추상적 사유가 발전돼야 돼. 그래야 분석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교육이란다. EBS에서 서양 사람들은 대체로 분석적 사유에 능하고 동양 사람들은 관계적 사유에 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물론 그렇다. 서양 사람들 중에 관계적 사유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겠냐? 그건 아니겠지. 이제 김태희 학생이 이제 미국 여기 프랑스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사는 서양 사람 되버렸어요. 막 박피 수술하고 막 해가지고 서양 사람 되고 그러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있겠죠. 근데 대체로 봐서 신성 구조가 그러하다. 근데 지금 이건 제가 여기 정확하게 조사해보지 않아서 통계가 없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는 반반쯤 되는 것 같아요. 몇몇 군데 세우면 반반쯤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그만 서양 사람들은 동양화될 기회가 적지만 한국 사람들 서양화될 기회가 많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배우고 있는 거의 모든 과목들이 이런 분석적 사유를 요구합니다. 분석적 사유. 그래서 이 분석이냐 관계냐 요 두 가지를 갖다가 생각해둘 필요가 있어요. 요 두 가지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명료하게 개념화 해서 지금 알게 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알게 됐지만 전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를 가르칠 때 유독 추상적 사유에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 보면 죽어도 사과 한 개하고 사과 한 개를 더하면 계속 잡으실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이게 결국에 근데 어떤 아이들은 영특한 게 아니라 어떤 아이들은 아 이게 지금 1+1은 2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기까지 짐작 이게 영특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사유의 종류가 다른 거야. 끝까지 원숭이하고 팬더는 동물이니까 이리도 하나 묶고 바나나는 좀 놔두면 안 되겠냐. 그럼 계속 그러면은 저 김태희 학생 같은 경우는 원숭이가 그러면 굶어요.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바나나를 줘야 해요. 계속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해 정이 많은 애들이라고 그러지. 그러는 건데 도저히 공부가 잘 안 돼.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공부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커리큘럼에서 요구하는 공부라는 게 분석적 사유를 많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원숭이가 굶어 죽을 걸 걱정하는 아이들은 일단 공부에 좀 뒤처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한 상태에서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추상적인 사유가 가능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까지 진료 형상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 철학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러이러한 사태들이 있는데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사태들을 갖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배후에 숨어 있는 또는 그것들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추상적인 범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분석적 사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레스가 말한 물 또는 습기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습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체적인 물질로서의 습기, 물이 아니라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묻어 들어가 있는, 촉촉하게 뭐든지 젖어 있다고 생각한 거죠. 묻어 들어가 있는 하나의 추상적인 어떤 것으로서의 물 의미한다. 추상적인 것.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물, 또는 뭐, 지, 수, 화풍, 땅, 뭐, 흙, 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작동해서 움직이는가, 그리고 무엇이 그것들을 갖다 그 물로부터 구체적인 어떤 사물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요, 발생 원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뭐, 불화, 뭐 사랑, 미움,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철학자가, 어떤 학자가 어떤 것을 말했느냐, 이것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외우는 게. 철학사를 공부할 때는, 철학 공부할 때는 그 내용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 개체죠. 아까 말한 그 개체들 각각을 보고 그것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추상적인 뭔가를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구체적인 것이 발생해서 나오는 그런 원리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할 부분 78페이지. 선생님 하나 맞춰봐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너무 궁금했어요. 예, 뭐 그렇게. 저는 원숭이랑 팬더랑 동물을 생각하지 않고요. 예. 팬더가 불쌍해서. 예. 원숭이는 먹이가 있어서. 예, 팬더는 불쌍하고. 그래서 팬더랑 어디 놀라고 같이 붙여놨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거는 이제. 저 이제 둘이 같이 놀면 재미로 그냥 살라고 빠르게. 엄청난 관계를 생각하신 거죠, 그러면. 보통 관계가 아니라. 아, 그것도 관계적인 사유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뒤에다 설명을 붙이시면. 그러니까, 지금, 한재현 선생처럼 동물이니까, 이거하고 설명 방식이 다르면, 예, 얼마든지 그렇게 붙이셔도 됩니다. 저는 안 붙입니다. 각자 알아서. 바나나는 내가 먹고, 팬더랑 원숭이는 따로 놀아라. 역시 그러기들. 제 조카 같으면 그랬겠죠. 바나나 내가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지. 78페이지에 파르메니데스의 선배들의 활동을 다시 살펴보면 이 책을 쓴 로버트 솔로몬 이 양반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아,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분보다 잘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읽다 보니 불평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전 쓸 줄 몰라요. 이렇게 썼으면 제가 써서 강의를 하지 왜 남의 책 가지고 하겠습니까? 항상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과연 그걸 궁시렁거릴 만큼 뭘 써놓은 게 있냐 한번 보고 없으면 자식 미쳤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파르메니데스 선배들 활동을 다시 살펴보면 거기 78페이지 거기부터 오른쪽 페이지의 두 번째 분단 마지막으로 거기까지가 앞에 나온 내용들의 정리인데요. 글쎄 그렇게 썩 다시 살펴보는데 정리가 잘 안 된 듯해요. 그래서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아니, 이 책을 못 쓴단 말이죠. 언젠가 쓰겠죠.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밥 먹고 공부만 한다면 내가 쓰겠습니다만은 소원이 언젠가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오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읽으면은 첫째가 우주에 대한 초자연적이고 신화적인 설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시도이다. 이거는 이제 달리 말하면 우주에 대한 이성적인 설명을 시도했다 하는 얘기죠. 무조건 막 있는 그대로 번개치면 어우 신이 놓였다 이런 설명 생각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실제 혹은 진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보는 현상으로서 세계가 있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분별력이 증가하였다. 아, 요거 굉장히 이제 무서운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진짜 백이의 세계와 그 진짜와는 구별되는 가짜 세계가 있다 이 말이죠. 요런 생각들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헛거여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다 헛거여라든가 전보로 가는 아주머니들 다 진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운명이 따로 있다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심성들도 다 그렇죠. 가령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펼쳐 보이고 있는 이 불교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다 헛된 거잖아요. 무상한 거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고. 진짜 진리는 따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파르메니데스의 선배들 이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편견입니다. 사실은 철학자와 종교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편견입니다. 이것을 한번 이것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진실 세계가 아니다라고 한순간 그것이 바로 의심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의심.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신의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많아요? 많으세요? 이거 다 진짜가 아니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예전에는 이제 틀렸다. 나는 이제 네.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살 테야.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생각? 지금이죠. 지금 좋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질문에 대답을 좀 주세요. 지금 괜찮은데 상태 괜찮아 보입니다. 키도 크시고. 더 이상적인 뭔가를 생각해요. 아, 많이 하다가 포기했다. 네. 아하. 자네는? 했었는데. 한 두어 번 하다 말았어? 피곤해가지고? 아, 하지 마. 좀 든다. 살 빠지고. 날마다 해, 날마다 나는. 그냥 맨날 과민성 대장증상 걸려가지고 힘들어요. 항상 이렇게 외출을 못해 나오려고 그러면 화장실 덜 간 것 같고 아 비대에서 계속 물만 붓다가 물 뗏겨 엉덩이 아주 계속 힘들어요. 아니 이 내가 이 생각을 결정적으로 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그때는 저 우리 대학 입시에 본고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문이 따로 시험 봤잖아요. 국어 옆에다가 한문 10점 해갖고. 그러니까 한문 선생님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70년대 고등학교라고 하는 게 이게 거의 뭐 군대 비수구리 해가지고 이제 그 시절에 고등학교 다닌, 남자 고등학교 다닌 사람들은 진짜 군대 생활하기 잘 돼서 군대나 학교나 비슷비슷했어. 그냥 이렇게 깍지 끼고 엎드려 버치하고 결혼 선생님이 깍목 들고 두드려 패는 게 거의 맞다. 아, 습관돼. 군대 하나도 안 없더라고. 고등학교 때 다 습관들여가지고. 내 바로 밑에 동생도 그러더라고. 막내 동생이, 형이 위로 둘이니까, 위로 형이. 형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휴가 나오면 집에 남아. 휴가 나오면 군대가 더 좋으니까, 휴가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이제 고참 때는. 근데, 그때 그 이제 병영이나 다름없는 그 박정희 시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한문 선생님이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나오신, 그래서 이제 등사지에다가. 교과서 왜 한문? 고문진보에 나오는 막, 제가 그러면 출사표, 200에 뭐, 한시 이런 거 있잖아요. 200에 한시나 두 번을 저는 싫어, 두 번을. 찌질해갖고 애가 막, 형편이 안 좋은 애가 될 티가 나. 맨날 찌질하잖아요? 국어 선생님들 아시게. 한문 좀 보신 분 알겠지. 200 막, 응? 뭐, 장진주 이런 거. 뭐, 한잔 뭐, 산 가지 꺾어놓고 뭐, 허벌나게 먹자구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동파의 적벽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 적벽 아래 배를 띄워놓고 소자가 소동파가 말이지 손님하고 술을 먹으니 뭐 어깨 죽지에 날개가 생겨갖고 술이 어? 신선이 된 듯 하구나 이렇게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읽는데 아 그게 이 삶의 위안이 되면서 동시에 지금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고 이 학교 있잖아요. 내가 다닌 학교 가련동에 있는 대성고등학교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연신내 이 바닥이 완전히 막 골 때리고 험악한 바닥이었어. 그러니까 구파발에 사는 사람이 구파발이 서울의 끄트머리였다고. 구파발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아는 함춘호라고 하는 그 가수 있죠. 그 기타 치는 사람. 내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함춘호가 구파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함춘호한테 촌놈이 출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근데 그때 그 까칠한 그 시절에 그걸 딱 읽으니까 아 이제 현실 세계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이 아주 우아한 한시를 읽으니까 한시의 세계가 사실은 판타지인데 판타지가 진짜라처럼 여겨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 이게 헛된 거구나. 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도 결혼 선생님 때려서 아 이게 다 헛거요. 이렇게 이게 뭐야 이제 진짜와 거짓이 판타지가 사실죠. 아 진짜의 세계가 저기 있지.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 거짓과 진리가 전도되는 뒤집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저는 그런 몽롱한 세계를 갖다가 철학과에 가면 그런 몽롱한 세계를 갖다가 평생 동안 즐기면서 살 수 있을 줄 알고 철학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다 철학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보면 눈앞에 있는 건 다 헛거다. 그잖아요. 플라톤의 이데아.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합니다만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이데아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 좋음의 이데아. 눈앞에 있는 건 다 그림자거든.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그림자는 그림자면 내가 그림자면 싸대기 때리면 안 아파야 되는데 아픈데 어떡해. 나는 주사 맞는 게 너무 무서워. 막 주사 맞을 때 힘이 딱 줘갖고 주사바늘 부러진 적도 있어. 너무 아파갖고 딱 주사바늘 안 들어가. 들어갔는데 힘이 없고 주사바늘 안 빠져. 이런 적도 있어요. 내가 이게 딱 팔뚝 힘주면 주사바늘 안 빠져버려. 들어가지고. 막 의사 연맥이려고 니암 죽어봐라 막 이렇게 아픈 걸 어떻게? 근데 플라톤은 이게 거짓이라는 거야 이게 철학자들은 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두 번째 진실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를 구별하고 있다고 하는 거 한번 여기에 철학자들의 그 헛된 그것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 답이 없는 거라. 예? 게다가 세 번째 보면. 단일성에 대한 강박적인 주장, 단일한 근본적인 요소, 만물의 근본적인 통일체.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단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의 궁극적인 원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그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 여러 개 일지언정, 그렇죠?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또는 아주 그 파시스트적으로, 독재주의적으로. 진짜 비기는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가령 플라톤 같은 사람도 그렇지. 막 거슬러 올라가면 이데아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이데아 중에서도 좋음의 이데아가 제일 위에 있는 대장 이데아야. 캡. 응? 캡 두센. 응? 님 좀 짱이심.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한없이 그것을 향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그 세 번째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번째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추상적인 사유죠. 물질론 모두를 비물질적인 질서 형태의 질서로 바꿔놓았다. 지금 우리가 인간이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개체가 아닌 것들을 보고 알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다 하는 셈이에요. 비물질적인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아까 말한 거 동물 같은 거 식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데아 이런 거 이데아가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나 보인 적이 없거든. 숫자 1에 대응하는 물건은 없단 말이죠. 머릿속에서 1을 생각해야 돼. 머릿속에서만. 머릿속에서만. 아니면 이제 애국심, 이런 거. 이번에 이제 그 중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 성화봉송 하면서 이게 싸움 났잖아. 애국심. 애국심이 어디있어? 애국심에 대응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깡목질밖에 없지. 애국심이라고 병든 지 자리라도 던지면 왜 남을 병 아프게 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삶을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추상적인 것들로 굉장히 조여요. 우리의 삶을 조여. 곰곰이 따져보면 자기가 이렇게 추상적인 것들이 얽매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철학 공부를 하면 이런 추상적인 것들이 머릿속에 일단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질 않아.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확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아유, 과민성 대장 증상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철학과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아요. 체질적으로 그걸 견디기 좋은 어떤 그런 튼튼한 대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비대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철학과는 책을 많이 안 사도 되니까 가정 형편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실험 장비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혼자 해도 되고. 지난주 5개월에 나하고 20년 정도 알게 된, 나하고 알게 된지 20년 정도 된 선배님이 있어요. 희랍철학 하시는 임영훈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내가 석사과정 87년에 들어갔을 때 그분이 뭐 저기 박사과정 다녔을 때니까 20년 됐죠. 그분이 나나 참 징그러운 인간이야. 20년 동안 맨날 돈 안 되는 짓거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도, 그 양반하고 전에 저 나하고 인천에 있는 경기관우 전문대학에 강의 다녔을 때, 신방강사 시절에 내가 심리학 가르치고 그분이 철학 가르치고 그랬는데, 1호선 전철 타고 가면은, 그 양반 그때 서울 살았는데 지금 대전 사시는데, 전철 타고 가면은 우리 늘 그랬어요. 아, 형 우리 이거 다 개털이야 이거. 공부해봐야 사정없어. 그럼 이거 뭐 남들한테 알아달라고 할 필요 없어. 이거 그냥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들 전철에서 칸막이와 칸막이가 이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둘이 서서 절대 양보가 없잖아. 1호선은 아무 데도 없으니까 막 종로상가역에서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저기 동암 1호선 동암역까지 가서, 형 이거 다 개털. 그럼 누가 알아주나. 이게 다 거짓말이야. 우리 거짓말쟁이들이야. 맨날 그러고 그랬어요. 지금도 역시 그런 생각이고 거짓말. 근데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 속, 구축해 놓은 세계 속에서 산단 말이죠. 병든 거지. 병든 영혼이지. 병든. 살아있는, 아, 바나나는 바나나고 원숭이는 원숭이, 그것만 보면 되는데 자꾸 막 분류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팬다하고 원숭이하고 그냥 동물 하면 됐을 텐데, 뭐 또 거기다 대고 뭘 분류를 하고 싶어가지고 말이지. 뭐야 짐승을 분류하는 또 뭐 있잖아요. 영장류가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곰돌이 유류가 있고, 팬다는 곰돌이 유류인가?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팬더 보면은, 여기 아는 분은 아는지 모르지만, 우리, 제가 강의한 거 필사를 많이 해갖고 올렸는 임경준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필사한 거 다운받아서 본 사람 아실 거예요. 필사왕 임경준. 그 친구 별명이 아기곰이거든. 아기곰. 이게 김태희 학생처럼 생겼어. 임경준은 지금 공익하는 오빠야. 계산이 많아. 아기고, 항상 팬더 그럼 아기, 우리 임경준 생각나. 아빠가 수의사세요. 아픔을 아빠가 돌봐주신다. 저번에, 난 농담처럼, 야, 아기곰, 별명이 아기곰이니까, 야, 아기곰, 너 아프면은, 아빠가 수의사시니까 아프면 아빠가 돌봐주시겠다.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정말이야? 그랬더니, 정말로 어렸을 때 감기 걸리면, 이 돼지들 먹는 감기약 반으로 쪼개서 주시고 그랬대. 근데 그 시절에는 돼지 먹는 감기약은 다 수입품이어가지고, 국산약보다 약이 좋았대요.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반으로 쪼개야 돼. 안 그러면 죽는대요. 돼지 몸무게 많이 나가니까 몸무게에 따라서 약을 투여하는 양이 다르다더군요. 그래서 나 거짓말인가 했더니 그 축산과를 나와서 한국농약 동물약품 파는 그 영업활동을 했던 내 친구한테 돼지고기 장사하지 지금은 물어봤더니 정말이야 나도 그냥 목이 칼칼하구나 그러면 그냥 가방에서 꺼내고 반품 똑 잘라서 먹고 냈어. 그래서 돼지고기 수입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맛있는 고기가 많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가 비물질적 형태의 질서로 바꿔놨다는 다섯 번째가 우주적 질서와 로고스에 대한 끈질긴 요구. 이것은 뭐냐면 그 네 번째 것과 다섯 번째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것과 다섯 번째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 우주적 질서, 그러니까 여기 4하고 5는 사실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요거는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물질적 형태의 질서, 다시 말해서 우주적 질서와 로고스는 그냥 그냥 질서 이치 그 말로 이해하면 돼요. 하늘에 이치할 때 그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것은 사물들이 변화될 수는 있지만 존재하는 무엇이든 영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여섯 번째는 뭐냐면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설명이.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이성과 합리성 개념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성과 합리성 개념. 그러니까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지금까지 이게 여기 일곱 마지막으로 있는 거 일곱 번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있는 것이 좀 지금까지 있는 것하고 조금 달라. 그러니까는 대상 세계가 이렇게 있으면 그 대상 세계는 불변하는가 아니면 변화하는가 그다음에 진짜가 있는가 거짓이 있는가 이 1번부터 6번까지는 다 저 바깥 세상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7번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여기 돼 있는 거 진짜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알아내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얘기잖아, 그렇죠? 그거 요쪽 얘기예요, 요쪽에. 이게 굉장히 지금 파르메니데스 이전 사람들에게 이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는 대상 요 바깥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자 할 때 바깥 세상 어떠한가, 저떠한가 계속 얘기하면서도 사실상 그것을 알아내고 있는 내 능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해봐서 이것을 알아낼 힘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 이게 지금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크게 나누면 1번부터 6번까지는 대상세계에 관한 이야기죠. 대상세계. 그렇죠? 대상세계. 대상세계 뭔지 알아? 아기고. 대상세계 뭔지 알겠어? 저 바깥에 있는 놈들. 그러니까 김태희 아기고마에게는 강요원이가 대상이야. 나를 알아보겠느냐? 그러면 이제 김태희 아기고마에게는 대상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는 대상세계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7번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것은 대상세계를 파악하는 인간의 능력. 이건 인간의 능력. 그때 요쪽이잖아. 이건 주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할 때 주관의 능력. 그러니까 크게 봐서 대상세계가 있어요. 우리 대상세계를 객관세계라고 말하기도 하죠. 객관과 대상은 엄밀하게는 구별하지만 여기서는 딱히 구별하지 않겠습니다. 요 대상에 불변의 질서가 있느냐, 그거 한 개냐, 진짜 얘기가 한 개냐, 두 개냐, 열 개냐, 그죠? 그럼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지금 했잖아. 1번, 6번까지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 이걸 갖다 이제 철학에서는 존재론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철학의 한문 영역에서 존재에 관한 얘기, 대상의 존재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이 대상 세계를 갖다가 알아차리는 이 주관의 능력. 그죠? 지금 말했어요. 대상을 알아차리는 주관, 인간의 능력. 이것에 관한 논의를 철학에서는 인식론이다. 알아차린다. 인식한다. 그 말입니까? 인식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문 영역이 어디냐? 존재론과 인식론입니다. 존재론은 대상 세계에 관한 것, 인식론은 이 대상 세계를 알아차리는 인간 능력에 관한 존재론과 인식론. 요 두 가지가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는데 지금 여기 로버트 솔로몬 이 양반이 이제 일곱 가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하면서 이제 결국 이 밑에다 우리는 정리해서 한마디 하는 거야. 파르메니데스 이전의 사람들은 존재론과 인식론의 기초적인 범주들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제 요약 정리를 그렇게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존재론과 인식론의 기초 범주들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이걸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들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파르메니데스 이전 철학자들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이 사람들이 신화적인 설명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첫 번째 얘기죠. 신화적인 설명에서 벗어났고 그 다음에 자연의 물질들, 자연에 있는 이 눈앞에 보이는 이 개체들이, 개체들 배우고 있는 궁극적인 게 진짜 배경이 뭐냐? 이걸 고려했다는 거죠. 그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진짜인 것과 가짜인 것을 구별해서 그 가짜인 것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 했다는 것. 이게 바로 파르메디스 이전 사람들이 보여줬던 법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제가 존재론과 인식론이라고 하는 이 구별 있잖아요. 이 두 개를 갖다 이 두 개를 말하자면 하나의 초보적인 형태의 존재론과 인식론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요 파르메디스 이후에 요 밀레토 사파 요 이후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어떤 철학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철학의 존재론적 관심을 보였다든가 인식론적 관심을 보였다든가 이런 말로서 구별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탈레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때 지난 다음에 가령 플라톤의 이데아는 뭐냐? 아 존재론적으로 볼 때 궁극적인 것 진짜 매기 그죠?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느냐? 이제 존재 이데아라고 하는 궁극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철학자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존재론적 작업하고 인식론적 작업을 두 가지 한다.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플라톤은 뭐 변증법을 해야 되고 막 이제 플라톤의 인식이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가 있을 때 그 철학자가 그 철학자에 대해서 이제 아 제가 이번에 뭐 옆구리 터져라고 하는 철학자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할까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뭘 공부해야면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철학자의 존재론적 측면과 인지론적 측면을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몰라도 아 있어 된단 말이에요. 좋은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존재론적 측면부터 탐구하시미 하고 점 세 개 찍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나요. 더 있으면 물어보니까 그럼 존재론적 측면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항상 어떤 철학자들 철학자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가령 마르크스라는 사람을 철학자로 한다. 그럼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존재론적 측면이 뭐겠어요? 신관식 씨에게. 자본의 이게 뭐냐? 존재론적 측면이 뭐냐?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경제적인 생산활동이라고 하는 물질 거고 그게 존재론이에요. 마르크스의 존재, 유물론. 근데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 생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이런 플라톤 같은 이데아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존재론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알기 그냥 겪어보면 알지? 인식론이 없어. 근데 마르크스. 그래서 철학자로 분류하기 어려워요. 좀 보수적인 철학자들은 예전에 90년대 초, 이런 무렵에 학교에서 마르크스주의 철학, 이걸 커리큘럼에 개설해달라고 학생에서 계속 철학학생에서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때 학과장을 하셨거든. 마르크스는 철학자가 아니다. 학생들한테 그런 거죠. 학생들, 철학 있잖아요. 오늘 철학자가 아니다. 인식론이 없어. 계속 그러신 거예요. 애들은 이해를 못 해. 아, 물론 존재론이 있지. 유물론이라고 하는 존재론이 있지. 그러나 인식론이 없으니까 철학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근데 보수적인 어떤 철학관을 가진 분들은 인식론이 없다고. 그러니까 존재론과 인식론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라. 가령,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쇼펜하우어에 있어서 존재론이 뭐냐, 인식론이 뭐냐 물어봐. 이러면 딱히 구별이 안 돼 나온단 말이지.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둘이 핵심적인 분과예요. 이걸 갖다 이제 저 보수적인 철학관을 가진 분들은 이 두 개를 하는 것 같다, 이제. 이게 일본어니까, 일본말이니까 잘 안 쓰는데. 순정 철학이라고, 순정. 19 순정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고, 딱 이게 엑기스만 모은, 이 일본말 준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정 철학을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가령 역사 철학이나 사회 철학이나 정치 철학이나 윤리학이나 이런 걸 하겠다고 그러면 보수적인 철학관을 가진 선생님들은 순정 철학을 하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그러면 아 저는 인간 순진하지 못해 순정 철학 양아치라서요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대학원에 석사과정 들어갔을 때 정치철학을 전공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이 그랬어요. 웬만하면 순정철학을 하지 그러나. 그래서 내가 알면서도 염장을 지르잖아. 순정철학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선생님한테 욕먹을 뻔했어. 근데 이게 말하자면 존재론하고 인식론이 이 철학에 있어서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파르메니데스 핵심 주장 부분이 있어요. 파르메니데스가 동사 존재들 바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 파르메니데스 얘기는 굉장히 그 존재에 관한 아주 파르메니데스니까 존재론이에요. 존재에 관한 아주 추상적인 사유인데 그냥 이거는 그냥 알아두기만 하십니다. 거기 파르메니데스가 동사 존재하다를 바탕으로 거기서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어떤 것이 생각될 수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존재해야 하며 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마땅히 있는 거고 없는 것은 없다. 그리고 있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며 틀림없으며 그것은 존재하게 될 수도 없고 무로부터 파괴될 수도 없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변화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이 뭐냐. 세상에는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있는 것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기억을 해둡시다. 이건 나중에 플라톤의 이데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얘기가 좀 더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파르메니데스 다음에 이제 제논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뭐 나르는 화살은 정지 있다든가 이런 제논의 역설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고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해 안 되나 보다고 넘어가시면 돼요. 82페이지 다원론자들. 다운론자들 보면은 거기에 다운론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엠페도클레스, 아나스타고라스, 데모크리토스는 모두 이론론과 거리가 먼 다운론자들이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다운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방금 전에 말한 그 파르메니데스 같은 경우에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파르메니데스가 있는 건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내가 여러 개가 없다. 근데 진짜백이는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눈앞에 보이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다원론자들이 머리를 쓴 거야. 진짜로 진짜백이는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말한 거 이제 아주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다원론자 말 그대로 여러 개가 궁극적인 요소가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원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엠페도클레스든 아나크사고라스든 데모크리스토스든 이 사람들은 궁극적인 진짜배기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은 그 여러 개는 그런 것들이 각기 결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물들을 만들어낸다. 원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자론. 그래서 원자론자라고 얘기해요. 아톰. 이 사람들의 학설 내용이 이제 그렇다는 건 알아두고 정말로 중요한 건 84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84페이지 써보세요. 가끔 이 데모크리토스 세 번째 문단에 데모크리토스는 가장 극단적인 다운론자였다. 이 데모크리토스를 읽다 보면 참으로 까칠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기 보면 세계는 수많은 다양한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입자들은 크기와 모양에서 서로 다르지만 사물의 근본 요소라는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데모크리토스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각각의 사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각각의 사물들은 쪼개고 이제 아까 분석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서양식의 분석적 사유가 극단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쪼개서 궁극적으로 가장 최초의 것으로까지 가요. 그게 뭐예요? 아톰이에요. 아톰이라는 말이 우주소년 아톰 때 아톰. 아톰이란 말인데, 이게 히라버예요, 원래. 아톰이 아라는 말하고 톰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톰은 뭐냐면, 여기 뭐, 뭐 앞에다 아 히스토리칼, 그러면은, 반역사적인 반대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톰이라는 게 쪼개다고. 아가 붙으면 쪼갤 수 없는 것, 그 말이에요. 아톰이. 히라버로, 그리스어로 쪼갤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 톰, 아톰, 자르다. 그러니까 저는 아톰입니다. 그럼 저는 안 쪼개집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가장 이제 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 하나를 놓고 쪼개고 쪼개고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야 돼.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네? 물어보지 마. 쪼개고 쪼개고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게 있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냥 모양과 크기만 다르다고 이 사람은. 모양과 크기가. 거기서 그러니까 크기와 모양에서 서로 다르지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질적인 특성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2개가 모여 가령 A라고 하는 사물은 아톰 12개가 모인 거고 동글배기 아톰 12개. 그 다음에 B라는 사물은 네모난 아톰 14개.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크기와 모양만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계가 데모크리토스의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이 세계에서 어떤 질적인 특성을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허무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버리면 85페이지 위에서 맨 위에 보면 세계를 정령과 신화로부터 끌어내는 시도가 완수되었다. 그의 우주 개념은 전적으로 물질적이었다. 그 문단 있죠. 어떤 강요된 질서나 지성도 없으며 로고스나 목적 및 정신 같은 것도 전혀 없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운명, 세계를 지배하는 신들과 같은 오래된 관념들 그리고 죽은 뒤에 또 살아남는 영혼이나 부식회 같은 관념들까지 이 모두가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런 크기와 모양에서만 서로 다른 아톰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데모크리토스는 얘기를 하고 끝을 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저번 옛날에 신화로부터 이어져 내려와서 이제 탈레스를 거쳐서 밀레토스 학파, 이오니아의 밀레토스 학파를 쭉 거쳐서 내려와서 데모크리토스까지 왔을 때 세계에 대한 이른바 과학적 설명 모형을 끝까지 밀고 나아갔을 때 물질주의적인 설명으로 귀착됐어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제 서구 존재론이 일단락이 돼요, 여기서. 데모크리토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치 판단이 배제되는 정신적인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신화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갈 때까지 가고, 신화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 생각을 갈 때까지 가서 밀고 나아가면은 이렇게 간다는 것을 이 사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주와 인간이 우주의 혼, 뭐 어떤 영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과 연결고리 끈을 딱 끊어내버리면 물질적인 세계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게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황폐해진 세계관, 세계가 황폐한 것을 보이는 거죠. 황폐해진 세계관을, 그것을 가는 거죠. 이게, 데모크리토스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의예요. 이렇게 까칠하고 황폐한 얘기를 했는데 왜 중요하냐? 거기까지 생각을 밀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가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사람들이 물질적인가, 얼마나 물질 중심적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물질 중심적인 얘기할 때 가령 물질이란 게 돈은 물질이에요. 돈은 물질이에요. 돈이 물질이니까, 이 물질,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돈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해봅시다. 돈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할 때, 그 모든, 돈으로 측정되지 않는 가치들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쵸? 제가 이번에, 그 뭡니까? 그 청와대 그 사회정책수석인가 박미석인가 하는 여자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저건 완전히 물질화됐구나. 뭐가 이상하냐고 물어보잖아, 자꾸.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번 뭐가 이상하냐고 정말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너 싸가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저 싸가지 많아요. 돈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왜냐면 우리는 여기다 염치가 없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염치라는 말을 줘봐야 얼만데? 막 계속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거라. 견적 안 나오면 돈으로 하면 되지 않아. 지금 머릿속에 완전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놓여있는 이 세계가 달라. 네? 그러니까 너는 분석적이고 나는 관계적이다. 이건 이해할 수 있어. 서로가. 근데 한번 물질적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뭐 우주적인 어떤 영혼이라든가 그 교회 백날 다녀봐요. 소용없어요. 목사님들이 계속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라만 하니까 그래. 그게 소망교회가 돈을 많이 소망하는 교회 같아. 것 같아. 돈을 많이가 바로 하는 교회. 돈 소망교회 같아. 돈 소망교회. 돌아버린 또는 돈. 이게 머니. 오아 크레이지. 크레이지 호프 또는 머니 호프. 응? 소망 그 교회 같아. 이렇게. 다 그래요. 거기 출신들이 지금. 가보려고 그래 하면 지금. 가가지고 우리 딱 이게 양아치처럼 이렇게 여름에 요즘 같은 때 가면 사람들이 안 잡아요. 딱 쫄바지 딱 보면 입고 가고 쫄티 딱 입고 가면 사람들이 안 건드려. 미친놈인 줄 알고 막 머리 딱 풀고 이렇게 가면 소망교회 체크하러 왔어요. 여기가 돈 없다면서. 한번 가면 최기석 씨 같이 갈까? 비행기 타고 있습니다. 예? 비행기 쓰고 가볼까 한번. 그러니까 그 사람 그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지. 그게. 그러니까 데모크리토스 이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실제로도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 자기 인생을 살면서도 데모크리토스가 그래 다 물질이야. 어? 그래갖고 막 팔자 배고픈데 허벅지 좀 떼서 먹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여기까지 건 물질 아니야? 좀 다 살이 돋아 날 텐데 뭐 내가 먹지 마라. 뭐 이렇게 네? 중문정화 같다. 중문정화 말할 때 사람들 말라 말라 이렇게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 그렇지? 데모크리토스가. 근데 지금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이상하다는 사람이 이상하다. 그게 뭐 물질이 사람을 영혼을 갖다 침탈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영혼이 침탈되었을 모르는 거야. 그게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바탕에 깔고 있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들이 끼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런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갖다 온몸에다 쫙 해갖고 온몸이 물질화된 거예요, 그 사람이. 정신과 몸이 물질화된 사람이 이 하나의 사회적인 어떤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그 끼치는 해악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물질화되지 않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로봇 태권부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걔네들은 로봇 태권부이라고. 저도 정의의 사도도 아니지. 로봇 태권 X야, 지금. 아픈 X. 로봇 태권 X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사람 진단 말이에요. 물질화된 인간과. 근데, 지금, 우리가 데모크리토스 이거 읽을 때, 철학사를 읽을 때,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서, 데모크리토스 이걸 보면서, 그래, 데모크리토스 좋은 얘기야. 근데 그동안 철학사로만 읽어왔어. 시험도 보고, 데모크리토스 의의를 적으시오. 네? 발음에 대해서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 시험 문제 있죠. 근데, 도대체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걸 읽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바로,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밀고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주와 인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신화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세계 속에서 자기가 물질화되지 않은 그 something, 그 무언가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해버리고, 거절해버리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질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데모크리토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의고, 동시에, 사람이 근본적으로 밑바닥에 놓고 살아가는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요즘에 철학 가르치기 참 쉬워요. 특히 이 물질주의 가르치기가. 왜냐면 널렸어, 사방에 막. 땅사모 박은경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땅사모 아주 옛날에 환경부 장관 내정됐던 땅사모. 막 이렇게 물질주의적인 인간들이 막 널렸어. 그 다음에 뭐 수입을 했으니 뭐 이제 고기를 사서 먹고 말고는 소비자의 목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나는 그 목이 기억 시옷이 아니라 그냥 목인 줄 알았어. 목아지, 뭐 니들 목아지들 죽었다 이래.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도저히. 미국에서 광우병 서로 먹고 온 것 같잖아요. 꼭.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딱, 아, 그가 밑바닥에 놓고 있는 그 물질주의적인 세계관 있잖아요. 뼛속 깊이 스며든 거야. 쭉 짜면 막 쇳물이 나오는 기라. 그게 물질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힘입니다. 그 놀라운 힘. 조금 쉬었다 하십시다.